고통이었어요. 냉정히 싫다고 고백했다면 가슴은 아프지만 잊을 수 있을 텐데 사랑한다 말했잖아요. 사랑했던 사람아 오늘처럼 바람 불면 당신 숨결이 그리워요. 고통이었어요. 내 생에 당신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